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정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스무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72돌세 즈음에서 이란 러시아의 출판 보도물들이 특집했습니다. 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스무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72돌세 즈음에서 이란 러시아의 출판 보도물들이 특집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과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영상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 이란의 일라통신은 보도에서 조선노동당의 정치를 자주정치, 선군정치, 인덕정치라고 특징짓고 그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실 자료들을 열거했습니다. 러시아의 신문들인 세르프 이 몰로트 히어로, 자부뜨라, 뉴제코로드스카야 브라우다 제69호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와 하바롭스크 변강 인터넷 신문 제부리 대회 인터넷 잡지 렘취치는 김정일 당 건설에서의 불멸의 업적, 백승의 조선노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을 길들이는 핵무기를 가지고 조선노동당 창건 72돌스를 맞이하고 있다 등 제목의 글들을 편집했습니다.